바삐 말을 줘도 평화로운 표정 You don't know 늦어있게 까만 그림자가 밤으로 밤으로 스며들듯이 의식 적금을 파고들어 내 안에 undercover 굳이 커넥션은 필요 없는 씨 뭔가 느꼈다면 kind of love 조금만 속삭인 가끔은 그게도 강렬한 법일 테니 아 오모 오오 은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너는 모르게 아직은 돼 적당한데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원해야 돼 낯선 내가 보여